그댄 아니 슬픈 듯 웃음을 보이다. 정작 내가 일어나 집으로 가려 할 때는 그땐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. 울음을 참으려고 하늘만 보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내 품에 안겨와 마주된 그대 볼에 눈물이 느껴질 때는 나도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어. 사랑이란 것은 나에게 아픔만 주고 내 마음속에는 머물러 다가와. 우리가 잡으려 하면 이미 먼 곳에 그땐 때가 너무 늦었다는데.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